들어 텅 빈 거리가 외로워 같은 이름만 난 중얼거려 Oh baby yeah 벽에 기대서 올려다 본 까만 하늘 참 창백할 뿐 yeah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나갈수록 너무 멀어졌던 그 이름 이제 적어놓고 나 울먹여 내 안에 숨고 싶어져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이제 알아줘요 너무 멀어졌던 그 이름 이제 적어놓고 나 울먹여 내 안에 숨고 싶어져 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이제 알아줘요 난 내가 꽉 안아준다고 떠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제 놀지 마 나에게는 넌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 걸 오늘 하루도 힘들어 쓸 너에게 말해줄래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꽉 안아준다고 걸겠잖아 더 지금 내 손 꼭 쥐어줘 흥얼거리네. Yeah. 커피 한 잔에 취해 나도 모르게 너를 떠올리며 앉아있네. 아무 말이라도 해봐. 네가 원하는 것보다 wow, 준비된 나의 대답을 들어봐. 해질 때쯤이면 우린 서로가 멍하니 멍하니 마주 앉아 We can fall in love. Hey.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기분 좋은 Anytime with you. Wow, 이렇게 너만 원하고 있어 내 마음속에 only you. 속에 only ooh, ooh, ooh, ooh, ooh, ooh. 내게로 와줄래.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같이 걷던 길이 생각나. Uh-huh. 둘만의 너와 만들어가는 거야. 아무 말이라도 해봐. 네가 원하는 것보다 준비된 나의 대답을 들어봐. 해질 때쯤이면 우리 서로가 멍하니 멍하니 마주 앉아 We can fall in love. 가슴에 sunset and milky way 전부 너미 콘다 twilight 낯설고 따뜻해 도움이 재미쯤엘 아래 타나라 소난도 달대지 count yo I'm with you I love you springtime winter time fall time summer 부끄러워 그 슬픈 비도 널 향해 떠올라

Thank you.